us up tonight. Not at all. Show me, baby. Come on. Yeah. 오해하지 마. 오늘 막 괜히 기분 좋으니까 무리하지 마. 사실은 아무거나 걸쳐도 예쁘니까. 근데 난 오늘 평소답지 않게만. 걱정하지 마. How you gonna dress up today? 남들이랑 좀 더 차갑게 우회해줘 Baby 특별히 대해줘 How you gonna dress up today? 가끔 맘에 안 들어 How you gonna dress up today? One more time 가끔 맘에 안 들어 How you gonna dress up today? Come on, watch me Dress up today. Nothing 하지 마. 다 너만 보잖아. 여유 있게 천천히 움직여. Dress up today.